물새가 울어 잊어버린 옛날이 그걸 품거나 절에 사거나 이려 편 주두등실 낙화함 그늘에서 우러나 보자. 정설이 파묻히면은 구독 한 장 올려버리 찢어지는데 누가 알리여 백마간 탄식을 낙화함 달빛만 옛날 같구나.